Hey. Hey. Mm-mm. Mm-mm. Oh, yeah, wait, 나 빛이 어두워. Hey. 몇 낮이나 밤이나 자존감은 관심 봐. 머릿속은 콤마. Hey. 하루 24시간 콤마 쳐다보기만. 정치 영화나 드라마. Hey, 나. 나올 법한 증거 도망을 바라지만 Ain't I Gotta be the real you 지금 모습 그대로 고민하지 마 그게 뭐든지 상관없잖아 네가 어딘지 지나치는 것들은 던져 그는 잠깐 닫아도 돼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Cause we are Tripping all day, tripping all day 시동을 걸게 오늘이 주말이 아님 어때 밤은 길어 이 자리를 빌어 후련하게 털어버려 복잡해진 머린 clean up yeah 정답이 아님 어때 틀린 건 누가 정해 아프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위로가 아니게 yeah 그냥 내비둬 yeah yeah 리버설로운 아침이 와도 신경 꺼 신경 꺼 고민하지 마 그게 뭐든지 상관없잖아 네가 어딘지 지나치는 것들은 던져 그는 잠깐 닫아도 돼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You can't feel it, don't worry 와도 우린 푸른 봄날 We gon' make it, we gon' make it alright 괜찮은 척은 안 해도 돼 푸른 봄날 꽃보다 We gon' get it, we gon' get it 아무도 우리 뭘 할 수 없게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Cause we are 네가 원하던 너다운 거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거래 So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 Cause we are We don't stay down